touch someone 잠드는 멜로디 Turn up the lights 시선은 애차지 열어난 my drum 새로운 fantasy 누가 어쨌든 나는 handle it show me what you got 오늘 밤 갈 시간 없지 Come on come on 바로 나 리듬에 맞춰서 step을 흥이 나면 never ending 감각적인 내 feeling 스스럽지게 놀라긴 이게 난데 꿈에 그린 paradise 멈출 수 없는 춤을 춰 구름 위로 paradise 두 손을 올리고 let's dance 너와 나의 paradise 닿을 수 없는 곳까지 하늘 위로 paradise 두 손을 올리고 let's dance 내겐 yes 전부 끝내주지 아무도 못할걸 따라올 수 없지 show me what you got 오늘 밤 갈 시간 없지 come on come on 바로 now 리듬에 맞춰서 step을 신이 나면 never ending 창의적인 the villain 소스라치게 놀라긴 이게 난데 꿈에 그린 paradise 멈출 수 없는 춤을 춰 Yo, fresh out the 이발소 깔끔한 지하 쳐져가는 지갑 속 내 힙합 flow 위인들의 집합 속 톡 씹는 이유 지나치게 바빠 가만히 있어 시작 내가 들어오면 누워있던 놈들의 자세는 직각으로 인사 I got it from my 아버지가 그러셨지 제 시간에 도착했다는 자체부터가 입맛 지각 몸으로 니나노 니나노 야 입술로 피가로 피가로 야 민진한 MC 한 짐에 나 진지 게임 오버 파먹자 GG 베이